멈추는 없다.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를 마라. 내 인생은 직진뿐이다. 신나게 달려라. 너를 향해 오늘도 간다. 거북길 고갯길 터널 더 지나서 슬픔아 비켜라. 이대로 나 달려가주마.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이왕에 나온 세상 사나이는 일단 못 먹어두고 가짓껏 실패해 안들 두려울 소냐. 달려 고속도로야. 신나게 달려라. 너를 향해 지나서 슬픔아 비켜라. 이대로 나 달려가주마.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이왕에 나온 세상 인생의 고속도로야. 이대로 나 달려가 주마. 청춘은 없다.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를 마라. 내 인생은 직진뿐이다. 신나게 달려라. 너를 향해 오늘도 간다. 거북길 고갯길 더 넓어 지나서 슬픔아 비켜라. 이대로 나 달려가주마.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이왕에 나온 세상 사나이는 일단 못 먹어두고 가짓껏 실패해 안들 실패한 듯 두려울 소냐. 달려 고속도로야.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인생의 고속도로야. 오늘도 간다 거북길 고속도로야. 세월을 난 후회를 말아라. 아픔 없는 청춘은 없다.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를 마라. 내 인생은 직진뿐이다. 신나게 달려라. 너를 향해 오늘도 간다. 거북길 고갯길 터널도 지나서 슬픔아 비켜라. 이대로 나 달려갈 줄만.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이왕에 나온 세상 사나이는 일단 못 먹어두고 가짓껏 실패한 듯 비켜라. 이대로 나 달려갈 줄만. 지나온 세월을 난 후회를 말아라. 아픔 없는 청춘은 없다.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를 마라. 내 인생은 직진뿐이다. 것을 두려울 소냐. 달려달려 고속도로야.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지나서 만들 두려울 소냐. 달려 달려 고속도로야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. 사람들 두려울 소냐. 달려 달려 고속도로야. 내 인생의 고속도로.